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우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무남이 친선 관계 일꾼들이 15일 제21차 김종일의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. 이 앞서 손님들은 청년운동 사족관을 참관했습니다.